있었어요. Oh yeah. Alright. 누나도 알지 you're the bestest 열어남의 가슴이 white shirts 단추처럼 blasting and busting 또 알고 싶은 것도 많아 홈즈처럼 금이야 오기에 yeah, 아껴줄게 공주처럼 누나 곁에 늑대 때들 때문에 I wanna be a 진돗개 날 때문에 풀어주고 안아줘 stam 해줘 남자는 똑같다는 말과 다른 애 널 다른 애 난 오직 한 남자도 만 밝힌데 그런 남자 만나지 말래 사실 나 가진 건 얼마 없지만 너에 대한 내 사랑은 고독이만 그리고 잘생기면 얼굴 끝판대요 그런 남자 여자 밝힌대요 나도 손 더 못해본 여자 건들지만 누가 봐도 누난 참 beautiful girl 청바지가 좋아 짧은 치마 따위 강요하지 마요 하지 마요 beautiful girl 이제 그만 가시던 게 빨리 가요 어서 가요 자신들은 내게로 다가와 yeah. 부끄러운 척하면서 부끄러운 척인 척 One step, two step 내 맘이 이끌리는 대로 자신들은 내게로 다가와 yeah. 숨지는 척하면서 숨지는 척인 척 다시 back step 모든 말에 말해 누나가 원하는 대로 Baby boy. Hey golden lady, no waiting, waiting. 이유를 몰랐어 like baby, baby. 네 주변에 남자가 발에 chain에 chain에, but 난 작은 거인 like David, David. 여자는 로맨티스트 어제 책에서 봤어. 연상녀를 사로잡는 100가지 방법. 여태까지 봤던 남자들과는 달라. 사랑엔 필요치 않아. 옥소리 나는 달라. 오직 한 남자도만 밝힌데. 그런 남자 만나지 말래요 돈은 안 밝혀 눈 안 밝힐게 Like I love you 너만의 멋진 Timberlake 기쁘고 잘생기면 얼굴 끝판대요 그런 남자 여자 밝힌대요 이유가 뭐가 될까 난 답답해 사랑하는 것 같아 난 beautiful girl 난 생얼이 좋아 매일 아침마다 시간을 쫓겨봐요 쫓겨봐요 beautiful girl 이제 그만 가시던 게 빨리 가요 어서 가요 시신들은 내게로 다가와 yeah. 부끄러운 척하면서 부끄러운 척인 척 One step, two step 내 맘이 이끌리는 대로 자연스레 내게로 다가와 yeah. 숨지는 척하면서 숨지는 척인 척 다시 back step 모든 말에 말해 누나가 원하는 대로 One step, two step 섹시하게 표정은 새침하게 꽃방귀를 끼면서 가슴은 당당하게 콧방귀를 끼면서 난 beautiful girl 난 먹는 게 좋아 자꾸 어디 어디냐고 묻지 마요 묻지 마요 beautiful girl 이제 그만 가시던 게 빨리 가요 어서 가요 시신들은 내게로 다가와 Checking chop one step, two step Now mommy, inkling the data 자연스레 내게로 다가와 숨지는 척하면서 숨지나 checking chop 다시 back step 모든 말에 말해 누나가 원하는 대로